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짜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만약 시간이 멈춘다면? 날씨는 맑음. 오늘도 어김없이 날짜기를 펼쳐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개강하고도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네요. 밖은 저렇게 햇빛이 냉쨍 내리쬐는데 여름방학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펼쳐질 바쁜 일상에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자, 저도 이제 슬슬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지금 시간이... 뭔가 이상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움직이질 않네요. 고장났나 싶어 휴대폰을 확인해봤는데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방금까지 출근길에 빵빵거리던 차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해졌어요. 설마 제 바람이 진짜 이루어진 걸까요? 만약 시간이 멈춘다면 어떨까 하고 매일 상상만 했는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났나 봐요. 조이의 안녕.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Oh, 어제의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Goodbye. Wow. 영원히. Wow.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이 슬퍼. 난데없이 시간이 멈춰버린 지금.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점점 멈춘 시간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사실 학교에 가기 너무 싫었거든요. 이 더운 날씨에 등교라니.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넷플릭스와 함께했던 방학이 그리운 건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요. 멈춘 시간 속 일상은 한층 여유로워졌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잠도 푹 자고 꼭 가고 싶었지만 줄이 길어 놓쳤던 전시회도 다녀왔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저희 동네에 되게 귀여운 강아지가 사는 가게가 있거든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항상 지켜만 봤는데 시간이 멈추니까 강아지도 가만히 앉아있는 거 있죠? 결국 참지 못하고 딱 한번 쓰다듬어 보기도 했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약속. 이쯤 되니 다른 사람들은 멈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졌어요. 저처럼 홀로 보내는 시간을 만끽한다거나 아니면... 그래요. 어쩌면 누군가는 많이 외로워할 것도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점점 이 정적인 일상들이 지루해지고 있던 참이었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가는 게 더 나은 길일까요?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변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시간이 멈춰 즐거웠던 것도 잠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는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모순적이게도 지금은 누군가와의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멈춘 시간은 과연 상이었을까요? 벌이었을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때는 마치 천국 같았지만 다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삶을 깨닫자 서서히 힘들어졌죠. 어쩌면 인간에게 다른 사람의 존재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려 했던 걸까요? 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금세 피곤해지네요. 일단 멈춘 시간은 한숨 자고 나서 생각할래요. 어? 잠시만요. 방금 바깥에서 빵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기 움직이는 사람도 보입니다. 드디어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도겸의 고 터질 듯 두근대 내 심장 소리가 바로 여기 지금 울려 퍼지네. 불안한 생각은 다 날려보내자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기대해 너에게 보여줄게. Ready, get set, and go, get it, go. 뜨거운 함성의 몸을 날려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숨이 턱 막힐 듯 지쳐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저 finishing line 시간이 없어 나의 게임은 over and over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다시 일어나 Ready, get set, and go, get it, go 뜨거운 남성의 몸을 날려 더 빠르게, 더 가볍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넘어진다 해도 돌아보진 않겠어 여전히 내 심장 뛰고 있어 시간이 다시 흘러갑니다. 움직이는 차들, 북적이는 도시, 일렁이는 바람, 떠오르는 해, 그리고 곧 학교 갈 시간이잖아요. 그래요. 멈춘 시간 속을 오랫동안 즐긴 만큼 이제는 주어진 일상을 다시 살아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다고 하죠. 영화 속의 초능력자들처럼 내 맘대로 시간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우린 그럴 수 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시간의 멈춤은 만약에 라는 상상 속에만 고이 넣어두고 가끔 삶이 무료할 때마다 같이 꺼내보기로 해요. 이제 정말로 날짜기를 닫을 때가 왔습니다. 다 못 채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 장이 제 구불구불한 글씨들로 가득 찼네요. 돌고 돌아 다시 만날 날짜기를 기다리면서 다섯 번째 페이지를 이만 줄입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배윤, 음향은 윤리경이었습니다. 2023년 9월 8일, 김유진 씀.